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영쪽 조선인민군 창건 88세 즈음에서 벌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페루 김정숙 동지 혁명활동연구협회에서는 경축모임이, 도이칠란드 반제연단에서는 토론회가, 마자르 노동당과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에서는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즈음에서 마자르 노동당과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